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만용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은 주체 85, 1996년에 창작한 노래로서 탁월한 사상이론 활동과 세련된 영도로 손근혁명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끝없이 칭송하고 흐모하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형상한 성가입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을 한 품이 하나 키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의 친근한 지도자로 소리 높이 칭송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가려는 천만 국민의 흠모의 마음을 감동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1절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사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시라는 데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 장군님의 품은 그대로 화창한 봄날이고 따뜻한 햇빛이라고 흠모히 넘쳐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격변하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이고 조국이시라는 데 대해서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3절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백성을 떨치는 승리의 기치이고 부강할 조국의 미래이시라는 데 대해서 확언하면서 이 땅에 자주의 새 시대를 펼쳐가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위대성에 대해서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후렴에서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천만 국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강조하고 있으며 노래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은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일관된 인상 깊은 손유룡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서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진 유창한 손율 음조들과 이강음과 같은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리듬으로 결합된 손율형상으로 해서 노래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가요는 생활적이면서도 세련된 시음악적 형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친근한 오보이로 끝없이 믿고 따르려는 천만 국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숭엄하면서도 생활적이고 희열과 낭만이 넘친 예술적 정서로 격조 높이 노래한 또 하나의 시대의 미용곡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친근한 그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